해도 너를 충분히 담아내진 않아. 아 여름보다 뜨겁게 첫눈보다 힘없이 그리워하고 기다려 널. Little ahead of you, ahead of you. Yeah.